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두 개의 큰 기둥이지요. 어느 한쪽에만 무게를 두면은 삶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들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검사가 시집을 냈다고 해요. 서울 고등검찰의 한 검사가요. 검사 생활 틈틈이 쓴 글을 모아서 바람 그리고 나무 이런 제목의 시집을 냈는데요. 이성과 논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이런 따뜻한 감성으로 시를 썼다는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삶의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터진 옷소매를 열심히 깁고 있는 넉넉한 집안의 주부, 씹던 껌을 책상 모서리에 붙여놓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내버스 타고 출근하는 자동차 회사 사장님,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겠죠. 혹시요, 여러분 중에서 너무 완벽한 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난 저의와는 어울릴 수 없는 위치야. 이런 지저분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 구멍난 양말은 절대 신을 수 없어. 이러면서요. 밴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1972년도 작품인데요. 쥐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화죠. 재밌을 것 같죠. 쥐. 어른들은 쥐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쥐들이 오히려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파티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라고 하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김영석 씨는요, 저번에 이 귀로 듣는 한편의 영화 시간에 보내드린 미녀와 야수를 너무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보내는 사람란에 비스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귀로 보는 한편의 영화 그 제목을 미리 예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아, 저희도 사실은 미리 예고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영화를 들려드리면 더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골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찌 산 사람 소원이라고 못 들어주시겠어요? 하면서 거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로 보는 한편의 영화에는요, 스탠리와 아이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89년 제작 당시에 헐리우드의 최고 연기파 배우들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제인 폰다 이 두 사람의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여인 아이리스 그리고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남자 스탠리 이 두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진 영화입니다. 팻 바커의 원작 유니언 스트리트를 영화화했는데요. 너츠 노마레이의 마틴 리드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엘리아 카잔 감독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자,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스웨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녀! 제라라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볼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볼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보스턴 근교의 작은 마을. 빵 공장에 다니는 아이리스, 제인 푼다는 퇴근길 버스에서 그만 지갑을 날치기 당합니다. Hey, stop him! He's got my purse. Oh, wait a minute. 필사적으로 범인을 뒤쫓는 아이리스. 도망가던 범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를 붙잡긴 했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Oh, God. Oh. Oh. Hey. 이때 스탠리, 로버트 드니로가 현장에 달려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 버스에서부터 뒤쫓아온 것이죠.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He's got my paycheck. My whole week's paycheck. Are you okay? My house keys were in there, my wallet, my credit cards, my rosary. 공장에서 받은 돈과 크레딧 카드, 집 열쇠, 애들 사진. 지갑에 든 것을 생각하면 아이리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It could have been high, it could have been on. You're lucky. How come I don't feel lucky, mister? It's only money. Yeah, but it's my money. 그녀를 위로하는 스탠리. 아이리스는 스탠리를 모르지만 스탠리는 아이리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Are you all right? It's okay. I see you at work. You work in the bakery? I'm in the canteen. 두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직공이고 스탠리는 식당 요리사입니다. 아이리스를 집까지 바래다 준 스탠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스탠리 콕스. I'm Stanley Cox. Iris King. 아이리스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이리스 킹이라고요. Good night. Good night. 마을의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루 500명의 실업자들이 모여드는 형편입니다. 아이리스의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남편과 사별한 아이리스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딸 켈리, 아들 리차드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죠. 이런 그녀의 집에 동생 부부까지 얹혀 삽니다. 두 사람 다 실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훔쳐서 술을 마시는 남편과 매일같이 싸움을 벌입니다. 동생 남편은 그녀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I'm not getting my face lifted to go to Hollywood. And he stole it! I had my paycheck when I had one. I needed a drink. You took the money for my teeth, you bastard! Piece of garbage. You can smell a block away. I'm a man. You bastard! You bastard! You... Out. Out. Walk around the block. 아이리스의 가정은 웃음을 잃어갑니다. 작아진 신발을 늘리기 위해서 수선가게에 들른 아이리스는 그곳에서 스탠리를 만납니다. 그도 맡겨놓은 구두를 찾으러 온 것이죠. No, 구두가게 주인은 스탠리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에겐 영수증이 없습니다. 돈은 냈지만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하죠. 주인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영수증 없인 구두를 찾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스탠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Well, you don't got a ticket. You got a sign for it. 주인은 할 수 없이 장부에 사인을 하면 구두를 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스탠리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진열대를 뛰어넘어와서는 자신의 구두를 가져가 버립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화를 내는 주인. 아이리스 역시 스탠리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근길에 다시 만난 이 두 사람. 스탠리는 버스를 잡지 못해 서 있는 아이리스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요. See, you got your bike back. No, I had to buy another one, second hand. You don't drive a car? I like a bike better. Cleaner, cheaper. I take a new green shell. 사람 없는 시골에서 젖소를 키우며 살고 싶다는 스탠리. 하지만 아이리스는 캔에 든 일회용 식품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Get some Rhode Island Reds, some cows for milk. Maybe put a hex sign up on my barn. How about some barbed wire? A mean dog would do. Have you always been a cook? I'm a good cook. I like to cook. Oh, listen, excuse me, but the food in the canteen is lousy. The boss is cheap. Chicken, peas, and potatoes, please. 공장에서의 점심시간. 콩과 감자를 주문하는 아이리스에게 요리사 스탠리는 닭고기와 으깬 감자를 듬뿍 담아줍니다. 그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우연히도 세탁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스탠리와 아이리스. 이젠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How long since he passed away? My husband? Forever. 8 months. How are you getting along? It's a heavy load. Sometimes my knees bend. They need insurance? They canceled. So money's tight. Well, I'm not going to take any vacations in Bermuda this year. If I'm lucky. 남편이 죽은 지 8개월. 아이리스는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면서 쓸쓸하게 웃죠. 휴가 때 비록 버뮤다 같은 곳에는 못 가는 형편이지만 단 하루라도 보스턴의 고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진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운 것이죠. I walked all the way down to the bottom.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는 스탠리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분홍색 쉐타를 입고 기분이 나쁠 때는 회색 쉐타를 입지 않느냐고요. I see you're feeling pretty good today. You're wearing your pink sweater. That's what you wear when you feel good. And when you feel bad, you wear the gray one. I only have two sweaters. 당황한 아이리스는 쉐타가 두 벌밖에 없다고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얘기합니다. You're watching me. You stand out. 당신 날 계속 관찰했군요. Wow.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난 아이리스는 두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리사 스탠리에게 두통약이 있냐고 묻죠. 스탠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동료가 소리칩니다. 바로 네 앞에 있지 않냐고요. No. Yeah, yeah. Look under the counter. Right in front of you. Got a bunch of stuff in there. That's Rolaids. 스탠리는 여러 개의 약통 중에서 하나를 불쑥 내밉니다. 그건 두통약이 아니라 변비약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걸 내놓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또 엉뚱한 걸 내놓는 스탠리. 아이리스는 놀라움과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스탠리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요. Hey, Cox. Somebody's ass is going in the meat grinder. And don't tell me you're going to call your union. 이때 식당 관리인이 소리치며 스탠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입한 요리 재료 중에 $2,000어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탠리를 몰아붙입니다. 스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아이리스는 그의 짓이 아니라고 대신 말합니다. 그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For you, what do you know? You know something I don't know? He can't read and he can't write, so it isn't him. 스탠리를 도와주려다 급한 마음에 그의 비밀을 밝혀버린 것입니다. 퇴근길, 아이리스는 스탠리의 자전거가 술집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스탠리는 말할 기분이 아니라며 혼자 술을 마십니다. What do you do with your money? Keep it under my mattress like a Skid Row bum. I never thought what it would be like. You're in a city. You can't read the street signs. You're lost.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지 못해 빈 병이나 매트리스 밑에 돈을 넣어두고 거리 표지판도 읽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 스탠리. 그를 몰라서 운전면허도 딸 수가 없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스탠리. 아이리스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Why don't you do something about it? Hey, Cox. Could you shut off the water? I want to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t some bad news for you. This is your last day. Could you pick up your paycheck? 스탠리는 결국 해고당합니다. 그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는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지만 옛날처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집도 남의 차고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뿐인 가족, 아버지를 양로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스탠리. 그는 양로원에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쓸쓸하기만 하고요. 아이리스의 집도 편치 않습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딸 켈리가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딸은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아이리스는 딸을 때립니다. 그리고 상관 않겠으니 직접 키우라고 소리칩니다. 한 생명을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면서 한 인간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이리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의 행동이 더욱 철없이 느껴집니다. (목소리) 일요일, 스탠리는 꽃을 들고 양로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것이죠. 양로원 측은 전보를 쳤지만 스탠리는 그 전보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Mr. Cox, I'm sorry. We tried to call you a number of times. We sent a telegram. You went peacefully in the night. 아버지의 유품을 끌어안으며 슬픔에 잠긴 스탠리.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글만 알았다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원장은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다며 아버지의 이름 알파벳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스탠리. 한참 후에야 입을 열지요. Mr. Cox. I don't know.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스탠리는 아이리스를 기다립니다. I'm working at the car wash now. How's it going? 부탁이 있어 왔다고 그녀에게 말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I'm okay. What is it? I've been thinking. Yeah. And do you have any spare time? Not much, but what's on your mind? Well, I thought maybe 아이리스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급한 마음에 다음에 만나자고 하죠. 그리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녀를 쫓아가는 스탠리. 떠나려는 버스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그를 가르쳐줘요. What is it? Come on, what is it? I wanted to ask if you can do something. I'll be around. Teach me to read. 그의 절규가 빗소리와 함께 아이리스의 가슴을 내리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선생과 학생 사이가 됐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어느 날. Good evening, Mrs. King. I'm a little drunk. No kidding. Come on in. 스탠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아이리스를 찾아옵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많이 마셨다고 얘기하지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스탠리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아이리스만이 유일한 말벗입니다. 아이리스는 왜 글을 배우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You know how this happened to you. Did you drop out of school? Were you smoking dope or what? Where was your family? Where were your teachers? Oh, my father was a tableware salesman. Silver plate stuff, not real sterling. And he went all over the country and I went with him. 스탠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릇을 파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학을 다닌 그가 공부에 취미를 가졌을 리 만무하죠. 학교에서 잠만 잤다는 스탠리.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학교였었다고 말합니다. And in the morning, I'd eat a cold donut and find a seat in the last row of the classroom, slide down on my tailbone and just sleep. Somebody would say, "Hey, you." 그런 그에게 아이리스는 알파벳 하나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This is a bird with a long tail and a round body. Say, bird. Bird. This looks like a bird with a long tail and a round body. Say, bird. Bird.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리스 집에서 글 공부를 하는 두 사람. 하지만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스탠리는 그 배운 단어를 금방금방 읽어내지 못합니다. Fred. Fran. Fran says, thank you for the... You didn't do your homework, did you? No. 숙제를 안 한 것이죠. 아이리스는 지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I'm a fight fan. Well, you're gonna have one with me because I don't like to waste my time.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태도에 스탠리는 왜냐고 묻습니다. 날아온 세금 용지, 집세 계산서 이런 것들이 그녀를 짜증내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리스는 갑자기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I've been wanting to go to bed with you ever since I first saw you. 스탠리는 아이리스를 위로해 줍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하지만 아이리스는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 겁이 난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 대신 씩씩하게 다림질을 해주는 이 스탠리를 보고 아이리스는 왠지 든든함을 느낍니다. 다시 조그마한 식당의 요리사로 취직한 스탠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벽에 걸린 단어책을 열심히 보며 외웁니다. Okay, you're here at Ash and Tyler. Meet me at Washington and Post Road. Give me 15 minutes. Find me. 배운 것을 복습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선 두 사람. 아이리스는 스탠리에게 지도 한 장을 주며 15분 뒤에 워싱턴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수많은 표지판들. 하지만 스탠리에게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어느덧 15분은 지나고 스탠리는 여전히 길거리를 헤맵니다. 거리 표지판을 읽어보려고 하지만요. 헛수고로 끝납니다. 화가 나서 지도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목소리)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지만 처음엔 꼭 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워싱턴가가 어디냐고 묻죠. Where's Washington Post? You're not even close. Well, you gotta go down to Morrison, then left to Grand, then right to Constant. 하지만 아이들도 표지판을 찾아가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You'll see the street signs. 어두워져서야 워싱턴가에 나타난 스탠리.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I said 15 minutes. I thought you'd been hit by a car. 아이리스는 걱정과 반가움에 앞서 그에게 뛰어가지만 스탠리는 화가 난 듯 그냥 가버립니다. 공원에서 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는 아이리스와 아들 리차드. 그곳엔 스탠리도 와 있습니다. 워싱턴가에서 헤어진 뒤 첫 만남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먹한 기운이 맴돕니다. 다시는 안 만날 거냐며 묻는 아이리스에게 스탠리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I haven't seen you. No. Am I going to see you? No. 하지만 아이리스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스탠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좋은 선생이 못 된다면서 다른 글 공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Maybe it was me. You know, maybe I blew it. They got a program over at the high school. Maybe you could try that. It came too hard. I'm not a kid anymore. 하지만 스탠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죠. 아이리스를 보지도 않은 채 어떤 기계를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아이리스의 눈이 커집니다.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거죠. 그 기계는 스탠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 냉각기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보여봤냐고 묻습니다. 스탠리. Maybe you should show this to somebody. I already have. Couple of guys from the tool and die. 벌써 관심을 가지고 직장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스탠리가 말하죠. 아이리스는 스탠리의 재능을 새삼 발견합니다. When you can't read. When you put a man in jail or you put him in solitary. 이 일을 계기로 스탠리는 다시 아이리스를 찾아옵니다.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스탠리는 아이리스가 없는 사이에 집에 와서 요리도 해놓습니다. 아이리스, go wash your hands and sit down. I cook. 화이트 닭. I'll have a leg and a piece of white. White duck. 두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은 스탠리와 아이리스. 이들은 마치 한 가족 같습니다. 웃음을 되찾은 것이지요.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하던 아이리스는 스탠리의 겉옷이 뜯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That jacket. Something wrong with it? It's had it. It's coming out at the elbows. It's old. It's too old. Come upstairs. What's upstairs? 그리고 그를 자기 방에 데려가 한아름의 옷을 입혀봅니다. 버리지 못한 남편 옷이었지요. Iris, I'm glad to have the clothes,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ere's a different man in them. Not so very. 스탠리는 말합니다. 옷이 생겨서 좋지만 자신은 남편과 틀리다고요. Are we gonna walk around each other?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Is that what we're gonna do, Iris? Is that what two grown-up people do? It's what. 아이리스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요. I'm going to spend some time and money on you, so if we can't put a match to this fire. Don't go crazy.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아이리스는 계속 울음을 삼킵니다. Yeah. 댄니는 실망합니다. 그 울음이 거절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3주가 흘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창밖을 쳐다보던 아들 리차드가 소리칩니다. 어떤 남자가 20분 동안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리스는 겁이 나서 누구냐고 외칩니다. Oh God. You scared us to death. What are you doing walking back and forth out here? 스탠이었죠. I'm thinking. 아이리스는 반가움과 기쁨에 들뜹니다. Can you come in and sit down and have a cup of coffee? Can you come out of the cold? Come on. 스탠리와 헤어진 뒤 3주 동안 남편 묘지에 갔었다는 아이리스. 하지만 앞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스탠리는 그녀가 기분 나쁠 때 입는 회색 쉐타를 불태우라고 합니다. 다른 색깔로 5벌이나 사주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리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신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말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리스는 그동안 스탠리에게 편지를 썼다며 보여줍니다. 그 편지를 아주 천천히 읽어가는 스탠리. 'Dear Stanley, give me a second chance. 사랑하는 스탠리,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 말이 많아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아이리스가. Lead. 아이리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스탠리가 그를 완전히 익힌 것이죠. 두 사람은 도서관을 갑니다. 스탠리는 눈에 띄는 아무 책이나 뽑아서 글을 읽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요. Bed should have a large amount of fertilizer. 사람들의 시선과 웃음소리도 이들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Such as peat, leaf mold, compost or rooted, rotted manure. 기쁨에 들뜬 두 사람 서로를 뜨겁게 포옹합니다. Though spirit and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men. What's the matter with you? This is a library. I know it's a library, lady. It's my library. 언젠가 말했던 아이리스의 소망대로 두 사람은 버스톤의 호텔에 갑니다. 룸서비스를 통해 커피와 초콜릿도 주문합니다. How much did you give him? Too much, but I'm feeling generous. Like this room? This room is where I'm going to die. Want to try room service? Oh, yes. What can we have? Anything you want. Coffee and two chocolate eclairs. 아이리스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고백하죠. 스탠리는 그녀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스탠리는 디트로이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인 케이크 냉각기가 인정받아 직장을 갖게 된 것이죠. It's your flight. 아이리스는 그를 떠나보내기 싫습니다. What am I gonna do in that empty bed? I'm gonna have to put my feet on the cat to stay warm. 스탠리 없인 하루도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말합니다. I might have to come back rich. How would you like that? I'd like to tear your ticket off is what I'd like. 티켓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다고도 하지요. 지진이 났으면 좋겠다고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Maybe you will and maybe you won't. 스탠리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꼭 돌아오겠다고요. 탑승구로 나가던 스탠리는 전화하겠다고 말하죠. 아이리스는 소리칩니다. 전화 말고 편지를 쓰세요. I'll call you. No, Stanley. Write to me. I'll write to you. Okay. 힘든 공장 일이지만 아이리스는 이제 기쁨이 넘칩니다. 자상한 스탠리의 편지가 그녀 곁에 있기 때문이죠. Well, I'm settled in. 스탠리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사무실에서 잘 지낸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리스가 그립고 고맙다고도 썼습니다. 마음 깊이 그리고 온몸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요. He didn't graduate high school either, so we've got a lot in common. There are lots of pretty women in this town, but I don't see them for dirt. I keep thinking about the one who sleeps with her arms above her head and has a little mole, never mind where. Now, I want to say something to you, and I want to say it right and spell it right. Thank you. Not jus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but from my head, where ideas and dreams come from. I'm very grateful to you, Iris, and that'll be to the last day of my life. So don't catch cold. Lock your doors at night. Don't slip in the bathtub. I love you, Stanley. 스탠리가 떠나던 겨울도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의 아이리스. 그녀 뒤에 멋진 차가 따라옵니다. 아이리스. 차 안의 남자가 아이리스를 부릅니다. 스탠리. 스탠리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Came to see you. 반가움도 잠시. 아이리스는 걱정스럽게 묻지요. 해고됐냐고요. 스탠리는 오히려 승진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카드를 받았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Well, I'm really glad to see you. I'm happy to see you. Is this your car? After 24 payments, it'll be my car. Did you get the letters? 15 letters. A Christmas card, a get-well card. 아이리스는 즐겁게 대답하죠. 크리스마스 카드, 빨리 나으라는 카드, 부활절, 발렌타인 카드. I just got me a comprehensive health plan and three different kinds of credit cards. 스탠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같은 이름으로 만들자고요. 디트로이트에 집도 봐두었다고 얘기합니다. You listening? To every word. I'd like you and the kids to live there. Stanley, are you proposing to me? 청혼을 한 것이죠. Suppose I am. You know what you're taking on? 아이리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떠들어댑니다. 자기는 병원이나 치과도 자주 가고 코트도 필요하고 또 테니스 신발도 사고 싶다고요. 항상 말없이 듬직하던 스탠리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잖아. 두 사람은 행복에 넘쳐 아이리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Come here. ...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소박하고 훈훈한 사랑 얘기 스탠리와 아이리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FM 영화음악의 바람이고요. 아, 오늘 엽서 보내주신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2동의 박연주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 2동의 김범석 씨, 전북 완주군 삼내읍의 이선옥 씨,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